사람 때문이라는 게 너무나 아파죠. 요즘 그대가 날 바라봐줄 때마다 난 그 사람이 떠올라요. 정말 미안해요. 나 그대를 만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 맞는데 난 바본가 봐요. 어쩔 수가 없네요. 계속 그 사람이 떠올라요. 나 며칠 동안 잊으려 해봐도 잘 안 돼요. 어떡하죠? 계속 그대의 얼굴에서 난 그 사람의 얼굴이 보여요. 이러면 안 된다고 다그쳐봐도 그게 잘 안 돼요. 난 어떡하죠? 맞죠. 그대와 함께 길을 걸어갈 때에도 그 사람이 볼까 두려웠죠. 이러면 안 되죠. 나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대에게 사랑한단 말이 어색해져요. 그대는 나에게 최선을 다해주는데 지금 난 그럴 수가 없어요. 사랑하나 봐요.